만화 심슨 가족을 통해 바라본 채식주의 1편에 이어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리사 심슨이 고기를 안 먹다고 식탁에서 선포를 했는데요. 그때 아버지인 호머 심슨이 리사에게 갑자기 질문 공세를 퍼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네. 호머 심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양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리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베이컨 어떻게 할 거냐? 어. 햄은? 복잡은? 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특징, 이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가지? 생각해보니까 베이컨도 돼지인 것 같고, 네. 햄도 돼지일 가능성이 높고, 네. 폭첩이 돼지 갈비살이니까 다 돼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리사도 대답을 합니다. 아, 이게 사실 같은 동물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물어보느냐? 네. Wait, Lisa, honey. Are you saying you're never going to eat any animal again? What about bacon? No. Ham? No. Pork chop? Dad, those all come from the same animal. 왜냐면은 베이컨, 햄, 팝찹은 이 호모 심슨이 느끼기엔 다른 음식인 거죠. 근데 음식의 개념이 아니라 리사는 이 동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네. 결국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에피소드가 나온 게 1995년도에 나왔는데 네. 이때만 해도 뭔가 채식주의자가 채식주의라는 게 보편적이지가 않아서 미국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었는데요.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보인 반응과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는 한국에 사니까 호머 심슨이 뭐 햄, 베이컨, 그다음 폭찹을 얘기를 했는데 저에 대한 질문 좀 달랐습니다. 너 그럼 순대도 안 먹을 거야? 뭐 고기만두도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작은 고기를 구입할 때가 많잖아요. 가령 뭐 국거리 100g 주세요. 혹은 갈비살 3인분 주세요. 맞나요? 제가 오랫동안 고기를 안 사봐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국거리라든지 갈비살 등을 살 때 실제로 그 재료가 되는 동물들을 연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상시키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기가 저희가 이제 뭐 도살장에서 그 과정을 전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기가 이제 원재료가 잘 손질돼서 저희가 보기 좋고 먹기 좋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동물이랑 같이 이렇게 연상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고기 선물 세트 이렇게 보면 딱 그 살코기가 동그란 형태로 마치 꽃처럼 이렇게 포장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직접적인 동물의 이미지가 연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 그렇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그런 이유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에서 저자 멜라니 조이는 미국의 사람들이 이 고기 제품에서 동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원인으로 단어를 지적했어요. 사실 이 단어가 영어라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영어권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영어로 pork, 그 다음에 소고기는 beef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피그 그리고 카우를 연상시키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혹시 네. 개고기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도그 미트 아닌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다그 미트라고 해야 되나요? 다그 미트? 저도 이 개고기가 영어로 뭔지 몰라서 이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도그 미트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고기가 아주 잘 손질되어 있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져 있어서 그 원래 동물의 형태를 연상시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요. 만약에 푸주깡이나 재래시장이 우리 집 옆에 있어서 그 동물의 가공 과정, 뭐 사례 과정, 그 다음에 뭐 잘라지는 과정들을 사람들이 볼수 있다면 조금 육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까요? 멜라니 조이의 주장이 맞다면 그런 건데요. 네, 그렇죠. 뭐 도살장에서 그 현장을 직접 본다면은 정말 그거만큼 잔인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고기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다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 내가 먹고 있는 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잔인한 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먹고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 개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네. 닭 잡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셨군요. 아, 아직 젊은가요? 군대 안 갔다 왔나요? 저 저 젊은 미친 척을 잖아요. 하고 싶으시네. 그래서 닭 잡는 걸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장면 뭐좀 징그러우면은 편집을 하셔도 되는데, 그 장면이 저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닭 목을 비트는데, 네. 닭 모가지를 뭐 비튼다, 이게 그냥 머리에 한번 쑥 돌리는 게 아니라 무슨 볼트 노트 조이 때 돌리는 정도 횟수만큼 목을 돌리더라고요. 그럼 기계가 가공하는 걸 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사람이 직접 잡는 걸 봤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런 계속 잔인하시는데, 목을 따요. 네. 징그럽죠? 순식간에.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쭉그 과정을 쭉 하는 건데, 이제, 그니까, 닭 잡는 그 절차를 하는 건데, 그게 저는 그, 군인일 때 봤는데도, 아, 좀 비위가 상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비위가 강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아,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닭을 잡아서 저도 저녁으로 같이 먹었어요. 비가 그냥 좋으신 걸로. 아니, 비위가 좋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먹는 거랑 그 잔인함은 그러니까 별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예. 또,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그 동물이 그야말로 가공돼서 음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의 그 잔인함과는 별개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예. 중국 출장 갔을 때, 네. 그 닭고기 뭔가를 주변 분들이 시키셨는데, 네. 중국은 되게 신기한 게, 그 머리까지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 닭 나오더라고요. 머리를요? 예, 닭의 그 부리까지 다 살려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런 음식이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비위가 상하실까요? 저는 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게 근데 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그걸 근데 대본에 없는 거. 불발 질문. 그래서 저는 그냥 목을 빼면 또 나머지 그런 몸통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잔인해서. 누군가가 뭐 목을 지어가지고 네. 제가 좀 해치워 준다면은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친구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시골에서 뭐지 백숙인가 먹으러 갔는데 닭 머리가 같이 나왔다고. 예. 한국에서도. 예, 한국에서 그건 진짜 100% 실수죠. 아줌마 모르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넣은 것도 아니겠 모르고 들어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러네 그러면서 쑥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걔는 그거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위가 근데 저도 이렇게 아 비위가 강해서 그러진 않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몸통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먹어왔잖아요. 예를 들어 육식을 하는 저 같은 육식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군요. 네. 저도 약간 이 푸죽간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채식인 시절이었는데요. 한 번은 중국 배낭여행 때 중국 재래시장을 그때도 지났는데 양고기가 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된 채로 마치 시체 그대로이냐 가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을 질끈 감고 그 골목을 지났던 적이 있고요. 한 번은 한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에 남편하고 대림역에 중국 요리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는 중국 밀집 지역인데 조선족이 많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개고기 전문점이 있었는데 개고기 정육점이죠. 거기에 게이 시체가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게이 형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개를 다 반려동물로 키워본 사람으로서 갑자기 비위가 너무 상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역방향으로 갔는데 남편이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등으로 다 가려줘가지고 그때 제가 남편한테 심쿵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남편이랑 그때 결혼했을 때인가요? 아, 결혼 전에. 아, 결혼 전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 등으로 가려줬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장면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까지는 리사가 양의 농장에 갔다 와서 양과의 교감을 나누고 또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양고기를 이제 안 먹겠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부분까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족과의 갈등까지만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는 리사 심슨이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리사가 학교에 갑니다. 네. 학교에 가가지고 과학 시간이 되는데 리사가 이제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렁이를 해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생물에 해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업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네. 선생님은 아 그래 리사 너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 라고 하면서 알람벨을 통해서 별난 생각 알람이 있는데요. 교장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Miss Hoover, I don't think I can dissect an animal. I think it's wrong. Okay, Lisa. I respect your moral objection. 알람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만화 중에는요? 사실 이 알람벨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벨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알람벨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알람벨이 설정을 위한 설정인데 그러니까 리사가 특이한 짓을 하고 있고 극중에서는요 네. 느끼기에 그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그런 벨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사가 지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해주는 장치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메뉴가 보통 이제 고기로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것까지 인식을 못했겠죠. 그냥 네. 먹었겠죠. 그래서 리사가 이제 거기 아줌마한테 물어봅니다. 여기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은 없냐. 그 아줌마가 아 있어봤자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빵, 소세지 빼고는 빵을 리사한테 훅 던져줘요. 오. 네. Excuse me, isn't there anything here that doesn't have meat in it? Possibly the meatloaf. Well, I believe you're required to provide a vegetarian alternative. Yum. It's rich in bunly goodness. Do you remember when you lost your passion for this work? 그리고 아줌마도 알람벨을 통해서 오, 다들 리사를 별종으로 네. 교장 선생님한테 신고하고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빠인 이제 호머 심슨이 바베큐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초대장을 리사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런 거 만들었다 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기 비비큐 파티를 하자고 해요. 네. 그러면서 근데 리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꼭 고기를 대접해야 되냐.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아니, 야, 그럴 수는 없다면서 하는 말이 샐러드로는 친구를 얻을 수 없다.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Mom. You don't win friends with salad. 좀 이상하긴 하죠 저희가 듣기에는. 근데 이건 그 영어로는 뭐 좀 은유도 있고 하나 봐요. 은유리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막 가족들이 같이 춤을 춰가면서 리사를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샐러드로는 친구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아 진짜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집들이를 하게 되면 고기가 없으면 좀 성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있을까요? 예. 그리고는 다시 학교에 가봤더니 알람벨이 전송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리사가 학교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그래서 오늘은 네. 특별 영화 상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영화... 있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기위원회에서 준비했다는 영화가 있어요. Nothing beats a stroll in cattle country. Hi, I'm Troy McClure. 아, 제목이 아, Meat and You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 그 후원한 영화죠. 고기 단체에서. 네. 그래서 그 영화를 틀어 주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뭐 소를 그 도살장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가공이 되고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소가 그 안에 컨테이너 통해 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네. 들어가면은 고기가 돼서 나오고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이제 그 안에서 막 비명 소리도 나고 해요. 그렇지만, 아, 이런.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안에는 잔인하지만 안 보인다. 네. 도살되는 장면은 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그렇지만 안에는 굉장히 지금 뭔가 비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잔인한 장면들이. 요거를 요런 상상력을 자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서 고기를 이제 차로 싣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사회자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푸드체인은 어쩔 수 없다. 오, 푸드체인. 네. 생태계 같은 생태계, 거네요. 네. 네. 사람이 더 힘이 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더 힘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태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배웠었던 생태계는 그런 거였는데 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 위에 있고 그 위에 육식동물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푸드체인은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사람들이 모든 동물을 다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신기하네요. 초식동물이든 네. 육식동물이든 네. 인간 중심으로 다 모여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거슬 수가 없는 거다. 음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화를 봤으면은 네. 사실 다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 그부들 포함해서요. 아,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물론 이제 이런 영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냥 이상하잖아요. 이런 영화 자체가 있다라는 게.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제 리사도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도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 거네요. 당연히 이렇게 이런 거 보여줘봤자 우리는 안 먹을 거다. 이건 잔인한 거다라는 거겠죠. 리사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근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고기 위원회에서 고기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으로. 예. 네. 근데 리사가 고기 안 먹을 거라는 말이 떨어진 것 동시에 이제 학교 친구들은 고기 먹으러 가서 리사 저 바보라고 그러고. 그럼 리사 자체는 굉장히 당황했겠네요. 왜냐면은 네. 그 영화를 보고 다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안 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부들은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다 고기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주니까 네. 좀 실망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결정적인 장면은 그 아버지 호머 심슨이 만든 바베큐 파티 있나요? 결국에 리사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머 심슨은 바베큐 파티를 여는군요. 네. 결국 열게 되는데 리사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파티를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이제 돼지고기를 통으로 구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 트랙터 같은 걸로 네. 그거를 훔쳐가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초등학교 2학년이 2학년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네, 트랙터를 타고 뭐 네. 집을 푸시고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는데 근데 만화니까 네. 네, 심슨이 줄 수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네. 것을 당연한 네, 것으로 네, 그려내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그 파티를 망치게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사이가 이제 틀어지죠. 네. 호머 심슨은 사실 가족들이 가족들 포함해서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의 그 BBQ 파티를 자랑스럽게 열고 싶어 했는데. 네, 그렇죠. 파티를 다 망쳐버리고 또 네. 아기 돼지 고기 통구이를 네. 훔쳐가니까 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점점 늙어져가지고 리사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네. 아, 근데 거기서는 이상하지 않게 그려지고요. 네. 더 어른스럽습니다. 지금의 저희보다도.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순식간에 많은 갈등들을 요약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갈등들이죠. 네. 그래서, 리사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동물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선의를 갖기 시작한 것부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저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싸우는 과정들이 다소 공격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비채식인으로서는 홀로 학교와 네.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 싸우는 리사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사실상 이게 좀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까지 뭐 본인이 채식주의자라고 육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좀 강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이 사실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동물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잔인함, 동물의 권리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면들은 조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조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요를 하고 뭐 남의 파티를 망친다거나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호머 심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뽐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파티를 망쳤다면은 그 이후에 호머 심슨은 육식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리사에 대한 좀 반발심만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그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사가 네. 갖는 그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에서 리사 The Vegetarian 이 시리즈를 요약한 동영상이 있어서 미국인들의 댓글을 좀 읽어봤어요. 뭐 미국인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영어권 유튜브들이 그 동영상에다가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신기하게도 많은 채식인들조차 리사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어떤 그 유튜버는 비건 낫지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리사가 아기 통돼지 구이를 망치는 장면에 대해서는 어떤 유튜버는 또 다른 동물을 죽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아기 통돼지가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BBQ 파티가 망쳐지면 호머 심슨 같은 사람은 다시 BBQ 파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 돼지가 죽었는데 또 이거를 하늘로 날린다고 해서 BBQ 파티를 방해한들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아, 영어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조차 물론 마음은 고기 중심적인 사회, 육식 중심적인 사회와 투쟁하고 싶은 욕구가 다 조금 있어요. 있긴 한데 이런 전투적인 자세는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사고 또 강요만 하는 것 같아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 잔소리 같은 거죠. 엄마 잔소리를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잖아요. 예전에 네. 엄마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 사고 뭉치셨군요. 바트 심슨 같은 거? 그럴 때도 있었죠. 엄마 잔소리 제가 들었던 거는 빨래를 제대로 기어라. 그 다음에 신발을 똑바로 놓아라, 신어라 등등이었는데 사실 엄마의 잔소리와 리사의 태도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게 분명히 나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다 선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거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한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엄마의 잔소리 혹은 리사의 다소 공격적인 태도처럼 그런 태도로 보여질까봐 평소에 비채식인들을 만날 때 자기 검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화 심슨 가족을 통해서 바라본 채식주의 3편에서 계속됩니다.